대사증후군,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질병, 최신 치료법, 예방생활습관,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좋은 음식과 운동까지 건강을 되찾는 모든 솔루션을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건강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 이제 안녕. 여러분, 우리 몸은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이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부터 최신 연구 동향,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법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대사증후군,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사증후군 기본 이해.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뱃살이 늘고 혈압이 높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액 속 지방 수치가 좋지 않은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신호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뜻해요. 보통 다음 다섯 가지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고혈압, 혈압이 130/85 mmHg 이상, 또는 혈압약 복용 중, 고혈당, 공복혈당이 100mg DL 이상, 또는 혈당 조절 약물 복용 중, 고중성지방, 중성지방이 150mg DL 이상, 또는 고지혈증 약 복용 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 40mg DL 미만, 여성 50mg DL 미만. 이러한 상태가 되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뇌졸중 등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위험한가요? 대사증후군은 당장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에서 5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3배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암이나 치매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 최신 지견과 극복 전략, 최신 연구 동향, 무엇이 밝혀지고 있나요? 최근 대사증후군 연구는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보다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개인 맞춤형 식단과 운동법,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과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우리 몸의 장 건강이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법, 약물인가요? 생활습관인가요? 대사증후군의 치료는 특정 약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면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체중 관리, 금연, 절주 등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방법,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대사증후군 예방은 곧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실천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변화를 일찍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가공식품, 설탕,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합니다. 꾸준한 운동,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특히 복부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금연 및 절주, 담배는 모든 만성질환의 주범이며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세요. 대사증후군을 이기는 건강식단과 운동. 대사증후군에 좋은 음식과 과일은? 대사증후군 관리에 있어서 식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식품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해 보세요. 통곡물, 현미, 귀리, 키노아 등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채소와 과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 과일은 당분이 높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특히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사과, 감귤류 등이 좋습니다. 단백질, 닭가슴살, 생선, 고등어, 연어 등 오메가3 풍부, 콩류, 두부 등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세요. 견과류 및 씨앗류,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 등은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류 등이 있습니다. 생활 속 운동 습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운동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심혈관 건강을 좋게 하고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등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생활 속 활동량 늘리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점심시간에 산책하기 등 작은 습관 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단과 운동 외에도 대사증후군 관리에 중요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정신 건강 관리,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금연과 절주, 담배는 혈관을 손상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간에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 대사증후군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식단, 운동,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